Excel Chandra's, we bring the killer shit. Hey, 아까운 내 시간 좀 놀리죠. 20대 백수의 포트폴리오. 수능 변비력 한숨을 연이 연애 쉬던 녀석 썩 모범생 타입 뻔 아니어도 난 출석 하나만큼은 선생 타입 필기도 만점 안 피는 단점 성적 그러니 내 인생은 빵점 빌빌거려도 성격만큼은 맞춤 해파 음악 순회 복 모두 받쳐 우등생의 낙인은 1등급 한우 라면 내 등급은 B급의 짝퉁 담임과 애면담 우그러진 면상 대학 안 가요 당연 지사 그게 정상 한 길만 고집해 남자의 가오 대학 그가 있고 안 나오면 안 되나요 오 이제 와서 대낭패 안 돼 내 질문에 내가 대답해 공부 좀 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삼촌들처럼 된다 놀때 놀더라도 할 때는 해 안 그러면 뒤늦게 후회해 공부 좀 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삼촌들처럼 된다 모든 일엔 전부 때가 있는 법 부모님의 말씀 새겨들어 1999 아무것도 겁나는 게 없는 고3 공부해 공부해 엄마의 잔소리에 내 뜻대로 살겠다며 대들어댔네 어떻게 대학은 갔어 이 년제 그런데 날 원하는 곳은 바로 군대 늘어나는 불안함에 더 늘어난 술 담배 오기도 부려봤어 군대 안 갈래 대학에서 권총 차고 군대에 갔어 군대 갔어 아무 생각 없이 공만 찼어 저녁하니 이제는 적지 않은 나이 이건 아니다 싶어 내가 아저씨라니 뚝딱 졸업 후에 취업 전선으로 하지만 안 될 거야 보나마나 100% 서른을 그 앞에 두고 밀려오는 후에 그때 난 엄마 말을 들었어야 해 공부 좀 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삼촌들처럼 된다 놀때 놀더라도 할 때는 해 안 그러면 뒤늦게 후회해 공부 좀 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삼촌들처럼 된다 모든 일엔 전부 때가 있는 법 부모님의 말씀 새겨들어 새겨들어 공부 좀 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삼촌들처럼 된다 놀때 놀더라도 할 때는 해 안 그러면 뒤늦게 후회해 공부 좀 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삼촌들처럼 된다 모든 일엔 전부 때가 있는 법 부모님의 말씀 새겨들어 공부 좀 해라 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삼촌들처럼 된다